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글자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김옥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이선민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받아쓰기 시험 때문에 글자들이 너무 미운 친구 영은이가 있어요. 결국 영은이는 자기를 괴롭히는 글자 몇을 일기책에서 찾아 연필로 새카맣게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글자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글자 엄마들의 통곡 소리 때문에 세종대왕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거든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영은아, 얼른 와. 엄마가 영은이를 부릅니다. 나 지금 꿈꾸고 있어. 안 자는 거 다 알아. 어서 일어나. 엄마는 속지 않아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망원경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봐요. 할 수 없이 영은이는 일기책이랑 공책을 가지고 엄마 앞으로 갑니다. 엄마, 나 졸려.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뭐가 졸려? 그래도 졸음이 자꾸 달려오는걸? 엄마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일기책에 있는 20개 문장에 쫙쫙 줄을 그었어요. 내일이 영은이 받아쓰기 시험 보는 날이거든요. 3살인 영서는 자꾸 영은이 공책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요. 먹어버려, 먹어버려. 영은이는 속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영서가 공책에 잔뜩 침을 발라놓으면 받아쓰기 공부는 안 해도 될지 몰라요. 자, 받아쓰기에 나올 것 같은 문제 20개다. 엄마는 영서를 안아올리면서 말했어요. 영은이는 엄마가 찍어놓은 낱말과 문장을 10번씩이나 공책에 써야 합니다. 20문장을 10번씩, 200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엄마, 나 쓰는 대신 50번씩 읽으면 안 될까? 큰 소리로 읽을게. 안 돼. 또 70점 맞으려고? 내 짝 종수는 30점이야. 그러자 엄마가 소리칩니다. 그런 점수를 받고 어떻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 영은이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도 종수는 급식 시간에 밥 많이 먹는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데. 치! 다음 날 아침 신발 신는 영은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100점만 받아와. 무엇이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정말이지 엄마? 그 대신 뛰어가지 말고 살살 가라. 글자 외운 거 다 도망갈라. 영은이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엄마 말대로 뛰지 않고 살살 걸어갑니다.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벌써 와 계십니다. 정말 부지런한 선생님입니다. 받아쓰기 시험도 영은이네 반만 날마다 봅니다. 선생님, 얼른 받아쓰기 시험 봐요. 공부 잘하는 현지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합니다. 오라, 우리 현지가 공부 많이 했나 보구나. 예, 오늘도 받아쓰기 100점 받으면 엄마가 자전거 사준댔어요. 그럼 우리 받아쓰기 시험부터 볼까? 즐거운 생활책을 꺼내놓던 정수가 오우 하고 한숨을 쉽니다. 아이들은 받아쓰기 공책을 펼쳤어요. 선생님은 일기책을 펴더니 받아쓰기 문제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 와, 어제 엄마가 맨 처음 써보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영은이는 얼른 추운 겨울이라고 썼어요. 두 번째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힐끗 종수를 보니 추치추치추 하고 이상한 소리만 잔뜩 써놓았어요. 영은이는 픽 웃음이 나왔어요. 나처럼 깍두기 공책에 10번만 써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100점이 틀림없어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은 채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색연필 쥔 손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고개도 휙휙 장단을 맞춥니다. 다 됐다. 10분도 되지 않아 선생님은 마지막 공책을 탁 덮더니 아이들을 둘러보았어요. 이름 부르는 사람 나오세요. 현지가 나가고 예솔이, 정균이, 나리도 모두 나갑니다. 늘 100점짜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영은이는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름이 불리지 않아 눈물이 뚝 떨어지려는데 영은이 이름이 불렸어요. 영은이, 주희, 종수. 영은이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쓱 닦고 앞으로 나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받아쓰기 공책을 펴보았어요. 칫! 겨우 60점이잖아. 영은이는 속상하고 부끄러웠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화가 났어요. 흙덩이는 기억받침의 흙덩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는 터뜨렸습니다 라고 써놓고 민들레는 아이 받침의 민들레라고 써놓았으니 어휴.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100점 맞는 것이 어쩜 그렇게 어렵니? 엄마, 걱정 마. 종수는 오늘도 30점이야. 종수는 종수고 너는 너지. 엄마는 화를 냈어요. 가서 당장 틀린 문제 20번씩 써. 그리고 내일 받아쓰기 볼 것 철저히 공부하자. 엄마는 문을 닫고 나가며 말했어요. 다 쓰기 전까지는 일어나면 안 돼. 영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책상에 앉았어요. 흙덩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들레 예쁜 꽃, 떨어뜨렸나 보네. 틀린 글자들로 네모난 깍두기 공책을 하나씩 채워가려니 화만 납니다. 현지나 종수나 영은이는 모두 학교 병설 유치원 때부터 친구입니다.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그때는 100점도 없었고 30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나눠졌어요. 받아쓰기 못하고 장난만 치는 종수는 구박덩어리가 되었고 받아쓰기 잘하는 현지는 칭찬만 받아요. 영은이도 종수보다는 현지처럼 되고 싶어요. 영은이는 틀린 글자들이 미워 죽을 지경입니다. 받아쓰기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마도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라는 구분도 없어질 거예요. 오늘 틀린 글자들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요. 어제 손가락 마디가 저리 오도록 그렇게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또 틀렸으니까요. 아, 언제 이걸 다 쓰나? 한숨을 쉬면서 영은이는 겨우겨우 글자들을 다 썼어요. 정말 미운 글자야. 이토록 자기를 괴롭히는 글자가 싫어집니다. 영은이는 흙덩이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와 민들레를 일기책에서 찾아 연필로 새까맣게 칠하기 시작했어요. 치, 보기도 싫어. 정말 싫어. 영은이는 개미를 죽이듯 한 글자씩 새까맣게 칠해버렸어요. 그렇게 틀린 글자들을 없애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어요. 이번에는 일기책 맨 앞장부터 펼쳤어요. 받아쓰기 때 영은이를 괴롭힌 글자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흥, 여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고? 영은이는 크기가 작은 글자들이나 그림 사이에 숨어 있는 글자까지도 다 찾아내어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만세! 어려운 글자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일기책에는 어려운 글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면 100점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영은이는 자신 있게 일기책 속 살아남은 글자들만 읽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또 시험부터 보자고 합니다. 네, 좋아요. 영은이가 가장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영은이가 열심히 공부했나 보구나. 선생님은 빨간 색연필부터 챙기더니 말했어요. 영은이는 잽싸게 받아쓰기 공책을 챙겼고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은 어려운 낱말은 하나도 부르지 않아요. 문제를 불러주다 말고 일기책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할 뿐입니다. 책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네. 선생님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대신 영은이가 아는 쉬운 낱말들만 잔뜩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영은이는 드디어 100점을 받았어요. 다음 날도 또 100점을 받았고 그 다음 날도 100점을 받았어요. 날마다 100점 받는 아이가 된 거예요. 한편 구름 위 글자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글자들 몇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같은 글자지만 검정색이 아닌 하얀색 흑덩이 엄마랑 터뜨렸습니다와 민들레 엄마들이 슬프게 울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글자 엄마들이 달려와 위로했어요. 어서 눈물을 닦고 글자병원에 가봐요. 그래서 모두들 세종대왕과 신하들이 의사선생님으로 있는 글자병원에 갔어요. 병원 이름은 집현전 글자병원이었어요. 글자나라에서도 세종대왕은 늘 바빴어요. 구름 위 병원 거리에는 중국어 병원, 스페인어 병원, 프랑스어 병원, 인도어 병원, 영어 병원처럼 글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감나무 아래 한글 병원 집현전 의사들은 친절하기로 이름이 높았어요. 병원 원장인 세종대왕은 밤에도 자지 않아요. 더러워진 글자를 깨끗이 닦기도 하고 비틀린 글자를 바로잡느라 눈병까지 생겼어요. 그런데도 쉬지 않고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이상한 글자를 쪽집게로 집어내 없애는 일에 매달렸어요. 썩은 이만 쏙쏙 골라 빼는 치과의사처럼요. 우리 아이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없어진 글자의 엄마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자, 그만들 우세요. 세종대왕이 말할 때마다 입에서 하얀 구름이 뭉클뭉클 나왔어요. 물론 엄마들 입에서도 구름이 한 덩이씩 나왔고요. 세종대왕은 같은 집현전에서 일하고 있는 성산문이랑 박팽년 그리고 신숙주 아저씨를 불렀어요. 모두들 더러워진 말을 갈고 닦고 기름칠하거나 아름다운 말을 찾느라고 바빴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이 부르자 얼른 모였어요. 형님, 무슨 일입니까? 글자나라에서 일주일마다 열리는 받아쓰기 대회에서 늘 100점을 맞는 똑똑한 성산문이 동그란 구름을 내뱉으며 물었어요. 큰일 났다. 저 구름 아래 세상에서 몇몇 글자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구나. 글자가 사라져버렸으면 우리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곳에서도 늘 글자를 갈고 닦는 것이 우리 일인데. 글쎄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사실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글자 엄마들이 검은 구름을 뿜어내며 슬프게 합창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애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답니다. 글자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어찌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했어요. 세종대왕은 품에 있던 안경을 꺼내 썼어요. 특별히 구름 아래의 세상을 살필 때만 쓰는 안경입니다. 세종대왕이 안경을 쓰자 커다란 상자가 보였어요. 뭐가 좀 보입니까, 형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네모난 상자 속에 아이들이 가득 들어있다. 아이들이 들어있는 상자라고요? 아이고, 형님, 학교가 아닙니까? 아, 참 그렇지. 요즘 하도 컴퓨터만 들여다봤더니 진짜 세상 일에는 어둡구나. 세종대왕은 한참 그 학교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영은이란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영은이가 펼쳐놓은 일기책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알았다. 세종대왕은 옆에 있던 의사들과 글자 엄마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네모난 상자 같은 학교, 그 학교 아이들 속에 앉아있는 영은이, 그 영은이의 일기책 속에 있던 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받아쓰기를 조금 못하는 영은이라는 1학년 아이가 홧김에 어려운 글자들을 연필로 새카맣게 태운 뒤 죽여버린 거야. 그러자 모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글쎄 말이다. 그동안 내가 컴퓨터 감시에만 열중하다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구나. 세종대왕조차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소중한 글자들이 죽어버렸다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좋은 글자가 자꾸 사라지고 이상한 글자가 생겨나 골치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흙덩이나 터뜨렸습니다. 민들레 같은 글자는 우리 글자나라에서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글자인데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다. 밤이 되도록 머리를 써봐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없어진 글자는 바로 없애버린 사람만이 다시 살릴 수 있거든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애들 어쩔까? 날마다 병원에 와서 울어대는 글자 엄마들의 통곡 소리 때문에 세종대왕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결국 세종대왕은 영은이를 글자나라로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 소문에 글자나라가 술렁였어요. 아직까지 구름 아래 세상 사람 누구도 글자나라로 올라온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영은이는 여전히 받아쓰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영서를 데리고 가게에 가면서 말했어요. 보리차 올려놓았으니까 주전자 신호음 울리면 가스 불 거라. 엄마는 두부만 사고 얼른 돌아온다고 했어요. 영은이는 제 방에서 공책에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어려운 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영은이네 반 받아쓰기 문제는 일기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기, 듣기책, 수학책, 바른생활책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은이는 바른생활책을 꺼내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은이는 특히 겹받침 있는 글자가 싫어요. 겹받침 글자 중에 어려운 글자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늘 100점만 받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받아쓰기 시험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일까요? 영은이는 다시 연필을 집어들었어요.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른생활과 수학책, 말하기 듣기책에서 어려운 받침 글자를 다 없애버리려는 것입니다. 나비 날갯짓만큼 가슴이 조금 떨렸지만 괜찮아요. 지난번에도 일기책의 글자들을 지워버렸으니까요. 책은 엄마 몰래 숨겨놓는 거야. 영은이가 싱긋 웃으며 막 연필을 들려는 순간 어디선가 과자 봉지가 구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영은이는 두리번거렸어요. 아무 소리도 아니겠지. 그러자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가 났어요. 영은이는 깜짝 놀라 뒤로 흠칫 물러났어요. 그 소리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바른생활책에서 나는 소리였거든요. 책 속 글자들이 한꺼번에 꿈틀꿈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버석버석, 바스락바스락, 와사삭, 와사삭, 부들부들, 소살소살, 보글보글, 굼실굼실, 사각사각. 글자들이 요란하게 움직이더니 하얀 종이 위로 까맣게 떠올랐어요. 둥실둥실 위로 떠올랐어요. 글자들이 도망쳐버린 책 속에는 하얗게 빈자리만 남았어요. 그뿐 아니었어요. 저번에 영은이가 박박 쥐어버린 바로 그 흙덩이랑 민들레까지도 책에서 빠져나와 눈앞에 까맣게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글자들은 공중에 떠있는 하루살이처럼 윙윙대며 문 쪽으로 몰려갔어요. 어딜 도망가려고? 이리 돌아오지 못해? 영은이는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러자 글자들이 종이처럼 얇은 문틈으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글자들은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서성거렸어요. 절대 안 돼. 도로 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빗자루로 때려줄 거야. 그러자 글자들은 더 나가지 못하고 천장을 맴돌았어요. 아이 참, 엄마는 언제 오시는 거야? 영은이는 목이 탔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응, 문 열어봐. 안 돼요. 나야, 정수 아줌마. 잠깐이면 돼. 영은이는 아주 조금만 문을 열었어요. 엄마 어디 가셨니? 두부 사러 가셨어요. 이거 드시라고 해라. 아줌마는 맛있는 잡채를 한 그릇 들고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글자들이 우르르 좁은 문틈으로 빠져나가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웬 모기들이 이렇게 많니? 정순의 아줌마는 놀라서 자기 집으로 도망쳤어요. 영은이는 도망간 글자들을 잡으러 현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글자들이 열려있던 아파트 승강기에 타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